수 있을까 너 없다 해도 나 살 수 있을까 아니 못할 테니까 돌아가 너를 데리러 갈게 baby 이대로 보내기엔 그건 안 될 것 같아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곡줄이 짐승처럼 부러진 내 살까지 퍼그들 듯한 슬픈 내 룹소리 그냥 뒤돌아볼게 Can you hear my howling you Can you hear my howling yeah 가 날이 난 problems better feed it warn hit me 보지 못할까봐 겁이 나 갑자기 사라져